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점하여 이탈리아 조선과의 친선 및 지지단체 책임자 브라질 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이 최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그들은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행복과 조선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으며 인류 자주 위협 수행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칭송했습니다.